다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뒷발로 양개 찌어지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흩치며 조홀떡 흘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헉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골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얼쑥 뿌리는 잔뜩 한다리 온다 동해 같은 한다리 전도 같은 뒷다리 세라 같은 발을 동으로 엄도 사람의 새겨 잔디 뿌리와 고래 총장 벌리고 사람의 나온 뚝딱 호갱이 하는 소리 몸은 얼쑥 얼쑥 거리는 사람